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파리 국제회의가 6월 24일 프랑스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연락위원회와 덴마르크, 룩셈부르크, 볼가리아, 폴스카, 벨지크, 스위스, 핀란드, 영국, 아일랜드, 아이티 등 여러 나라의 친선 및 연대성 단체 대표들, 프랑스의 각계 인사들, 프랑스 주재의 우리나라 총대표와 조선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대표단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먼저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연락위원회 소기장의 기조보고에 이어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최종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선언은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단체들이 조선반도에서의 외국 군대 졸수와 미국의 대조선 제재 초래, 서방 언론들의 거듭된 선전을 반대해서 투쟁할 때 대해 지적했습니다. 또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추동하기 위한 공동의 목적으로부터 서로의 협력을 강화하며 여기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해 나갈 때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됐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는 시위가 파리의 소르본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한편 조선반도 문제와 관련한 프랑스 학계 인사들의 토론회가 23일 소르본 종합대학에서 진행됐습니다.